시치며 통일의 화비가 받아쳐 설리겠네. 하나 우리는 하나, 대양조선 우리는 하나, 하나 번호도 하나, 하나 문화도 하나, 하나 역사도 하나, 둘이 되면 멋살 하나. 백두에서 한라까지 분단 장벽 보이며 통일의 열풍이 강산에 찬웅 치네. 지는 더 큰 하나, 찬란한 태양이 삼천리